걸 참아도 이미 내게 그렁그렁 담겨져 눈물 나겠지. 지금은 어울리지 않아. 난 정말 울고 싶지 않아. 우릴 더욱 서먹서먹하게만 만들 테니까. 그때 왜 자꾸 슬퍼져. 내 맘이 왜 이래. 좋은 사람 만나서 나 같은 건 나 같은 건 잊고서 아프지 말고서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. 그 말만은 하지만 차올라도 뱉지만 그렇게 사랑한 우릴 절대 버리지 마. 마음은 울고 매달리고 가지마 붙잡고 떼쓰고 참지 못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데. 이까지 자존심이 뭔지. 입이 안 떨어져. 나를 많이 제일 많이 알면서 이런 나를 못된 나를 알면서 눈물도 참고서 내 마음도 속이는 나를 거울처럼 보면서 잊지 못할 거면서 그렇게 사랑한 우릴 절대 버리지 마. 인연이 아니라고 누구든지 모두 원한다고 사랑을 다 가질 순 없다고 나를 위로해도 안 되겠어. 나를 많이 제일 많이 알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나 같은 건 잊고서 아프지 말고서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. 그 말만은 하지만 차올라도 뱉지만 그렇게 사랑한 우릴 절대 버리지 마.